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5월 초에 각급 조직별로 경례 한인 장군님과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 옹이하여 한 목숨을 바치는 삶이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삶이다 라는 제하의 강연들이 진행되었는데 기본 내용은 자살 문제였다고 합니다. 강연에서는 최희수, 마동희 등 김일성의 빨치산 전우들과 전쟁 영웅인 이수복과 강호용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장에서 조국과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친 대표적인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수령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바치는 삶이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삶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선군 혁명 시대에도 최고 사령관의 안녕과 조국 보위를 위해 온몸이 총폭탄이 되고 올해가 되어 적진의 육탄처럼 뛰어드는 청년 영웅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이미 심장한 얘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강연에서는 이러한 모범적인 선행들이 있는 반면 최근 일시적으로 조성된 생활상의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약하고 값없이 귀중한 생명을 함부로 버리는 자살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자살은 부모가 준 육체적 생명은 물론 장군님이 준 정치적 생명을 일거에 포기하고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위이며 혁명에 해를 주는 반역 행위라고 지탄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연을 들은 주민들은 자살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은 바로 노동당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FNK 안유미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유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24일 남조선 탈북자 단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천안함 복수를 결의하는 한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25개 탈북자 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정권에 대한 단호한 응징 그리고 민주당 등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6월 중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천안함 사건의 무죄를 주장하며 김정일 정권이 파견을 요구하고 있는 검열단에 대해 육탄 저지를 통해 막아낼 의지도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대표 김영일입니다. 바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에 계신 분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 의례 순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연회 음악에 맞춰 애국가 1절 제창이 있겠고 북한군 피습으로 희생된 천안함 해군 장병 46명을 애도하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네, 장례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애국가 제창. 북한의 피속으로 인해 희생된 전환한 40명 장병들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김정일 독재와 그를 추종하는 허종왕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일동 능력! 네, 자리를 동원하십시오. 그럼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단체장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가나다 순서입니다. 네, 혹시 소개를 할 때 없는 분들도 계신데, 그 사전에 모두 동의를 받았고, 동의를 받은 만큼 모두 참석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조금 늦게라도 온다고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석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탈북 여성 인권연대, 강수진 대표님. 예, 사무국장 하셨습니다. 예, 사무국장님 참여하셨습니다. 예. 사다법인 탈북민 자립지원센터 강철호 대표님. 예. 예, 참여하셨습니다. 사다법인 북한 전략센터, 강초란 대표님. 예, 오셨습니다. 사다법인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 협회 김봉찬 대표님. 예. 사단법인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님 참가하셨습니다. 북한 개혁방송 김승철 대표님, 예, 참가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탈북예술인 총연합 김영남 대표님, 회장님, 예, 참여하셨습니다. 남북 하나되기 운동연합 김윤 대표님, 예. 사단법인 북한 민주화 운동본부 김태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다법인 평화통일 탈북인연합 김태범 회장님, 사무국장님, 예. 탈북인 실봇봉사단 고매화 단장님, 예.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탈북여성인권캠페인 박방분옥 대표님, 예예,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북한 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안혁 부위원장님, 예. 탈북 기독인 연합 이민복 대표님, 이민복 대표님은 오늘 행사에 전적으로 지지하나 오늘 전단지 살포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사단법인 탈북자 동지회 이혜영 사무국장님, 예. 서평방송 임용선 대표님, 예. 주 하나컬처 전명호 대표님, 예, 참석하셨습니다. 탈북인 문인협회 정수반 대표님, 탈북 청년 학생 네트워크 정철랑 상임 대표님, 예. 사단법인 승리 동지회 최청하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북한 인권 탈북 청년연합 한남수 대표님, 예. 사단법인 탈북인 단체 총연합 한창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NK인포메이션 허창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순경 부위원장님, 예. 이상으로 참여하신 단체장분들 호명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전환함 검열단 파견 저지를 위한 결사대 구성에 대해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님이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그 기자분들 고맙고요. 그 탈북자 단체장님들 그리고 함께 해 주신 탈북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의 의미는 뭐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천안함 사건 가지고 우리 탈북자들이 나서자면 안 된다. 이런 그 뜻이 모아져가지고 아주 정말 굳절해다시피 만들어졌지만 오늘 단체장님들이 모두 참여하셔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군에 대한 김정일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뜻깊은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 뭐 등등 가지고 그 뭐 많은 단체장분들이 함께 거심하다가 단체장들이 전체 다 모여서 이 행사를 치르자 이것이 오늘 행사의 중요 취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단체 성원들이 보시다시피 다 참가했고요. 지금 출장 중에 해외 출장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대표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아두신 단체들은 부대표님들이 오셨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단체장님들 대표로 오신 부대표님들 다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안건으로 이렇게 탈북자들의 뜻이 모였습니다. 지금 여기 대표님들만 오셨지만 보시는 것처럼 약 26개 단체의 모든 단체 대표님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건을 저지른 만행을 저지른 북한 김정일에 대한 보복 교리 단체장 한 분 한 분이 100여 명 혹은 200여 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뜻을 한다고 할 때 정말 거대한 조직이라고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일부 여당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북한 입법 통과 저희들이 적은 기자분들 앞에서 하지만 정말 큰 뜻을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뜻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잠깐 지금 사회를 보는데요. 이런 동아일보 광고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은 반드시 상응한 응징을 해야 된다. 도발에 상응한 응징을 하지 못한다면 세계는 우리를 비겁한 나라로 경멸할 것이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도발에 상응한 응징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탈북자들을 비겁한 자들로 경멸할 것이다. 앞으로는 명예를 존중하는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의 자리에 서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을 언제든지 다시 도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뒷부분에 평양 주민보다 더 김정일을 훈모하는 세력들은 평양의 김정일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여기에 또 삽입하면 김정일 품으로 돌려보냈는데 우리 탈북자들이 앞장서야 된다. 조객의 구걸하여 얻은 비굴한 평화보다는 정의로운 대결이 더 명예롭고 국가가 취할 행동이다. 우리는 국가의 자존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필요한 것은 불의에 대적할 수 있고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일 뿐이다. 도발에는 오직 응징 보복이 있을 뿐이다. 저희 탈북자들의 심정이 정말 잘 적나라하게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안건으로 만약 보복을 다짐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사건 도발 이후에 북한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그리고 국방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혼나발을 불러냈습니다. 도적이 지발절이라고 사건 현장에 나타나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없겠지만 만에 하나 벌어진다면 우리 탈북자들이 단체장들을 위한 힘을 모아서 저들이 오는 길목을 막아서 결사 저지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북한군 김정일 절개들의 이른바 천안함 사건 조사단을 결사 저지하기 위한 탈북자 행동대 결성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준비해왔기 때문에 단체장님들이 성함과 함께 참여할 이름들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할 이름들 그렇게 적어주시면 좋겠고 혹시 단체장 한 분의 의지를 담아주셔도 좋겠고요. 그런 식순을 잠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체장 분들께서는 앞쪽에 그 결사단 참여를 동참하신 분들은 단체장 성함하고 왜 몇 명 참여하신다라고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과거에 북한 대표단을 때 우리 탈북자 박상아 대표를 비롯한 탈북자 단체들이 나가서 정말 반대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에 하나 정말 온다면 우리 탈북자 단체장이야 탈북자들이 힘을 모아서 저들의 만행을 결사저지할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식이 끝나고 민족 반역자죠. 뭐 우리가 한때는 장군님을 모셨지만 김종일 그 사진을 서면에 버리는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한 단체 대표님이 소개가 안 됐네요. 장철봉 평화의 집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결사대 참여하신 김성민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뜻을 모아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 제가 천안함 복수하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북한인권법 제정이라고 또 천안함 복수, 북한인권법 제정 두 번씩 반복하겠고요. 반대로 북한인권법 제정하면은 천안함 복수 두 번씩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안함 복수! 북한인권법 제정! 천안함 복수! 북한인권법 제정! 북한인권법 제정! 천안함 복수! 북한인권법 제정! 천안함 복수! 네, 여러분들이 신청 함성과 그 뜻이 얼어붙은 국회와 저 북녘당에도 전달되었으라고 봅니다. 네, 한 번만 더 다른 구호가 있는데 천안함 검열단 웃기지 마라. 제가 이렇게 부르면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 검열단 웃기지 마라. 천안함 검열단 웃기지 마라. 천안함 검열단 웃기지 마라. 살인자 김정일은 자멸하라. 살인자 김정일은 자멸하라. 살인자 김정일은 자멸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 순서가 끝났고 휴식 시간이 없고 바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안함 복수와 북한인권법 연내 통과 촉구에 참석하신 탈북인 단체장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진행 순서는 사전에 정해진 순서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도 이렇게 발언을 하실 분은 순서 끝난 다음에 자유롭게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체를 만천하에 알림으로써 김정일 독재자의 재행을 낱낱이 까발히는 데 큰 공헌을 하신 북한 민주화 운동본부 김태진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마 그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아마 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저희들도 참여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이제 듣고 싶은 그런 시간이지만 정말 그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고 저희들 생각에는 납득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탈북자 단체장들이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만화에 이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양 보고 너 양뿌리를 이렇게 꼬부려라. 그러고 이제 침략자들이 후에 이제 쳐들어오는 그럴 때 이제 양이 이제 뿌리를 다 이제 꼬부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 남쪽에서도 이제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전작권 그 환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대북 방송을 모두 이제 다 막은 부분이라든지 정말 어떻게 보면 남쪽에 있는 좌파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소름이 끼쳐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남한의 지금 권하들이 46명이나 희생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을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당한 응징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심판하겠다. 울사오적이 따로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난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북한이 설마 그랬겠냐. 그런데 그 말 이면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좌파들이 전교조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나는 정말 우리 탈북자분들이라도 북한의 상황을 바로 알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고 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이런 부분들이 다시 우리가 묵과할 때는 북한과 같은 상황이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정말 귀한 제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 온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위치를 우리를 격상시켜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지금 민주당 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안함 사건 책임지고 사퇴하라.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해가지고 주석 개념을 없애버린 거거든요. 군인들이 자기를 총을 겨누고 쏘아도 조기가 되고 총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실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 교활한 놈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권을 심판하자고 하고 있어요. 천안함 같은 사건 다시 안 일어난다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 북에서 살고 있었지만 남쪽에서 도발을 걸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매번 때려도 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르만지고 다음번에는 안 그러겠지, 먹을 걸 가져다 주면 괜찮겠지 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부분은 남쪽에서 김정일을 일조하는 그런 충성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40분 동안 김정일을 만날 때 장군님 수령님이 살아 계셨을 때 내가 와야 되는데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40분 동안에 대해서 아직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노무현이가 자살을 할 때 마동이가 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해를 깨물고 죽었는데 깨물었는데 어떤 실체가 드러날까봐 자살했다고 목숨을 끊었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여해주신 우리 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말 이곳에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는 그날을 위해서 또 북한의 수용소가 해체되는 그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유롭게 인터뷰할 때 자기의 실명을 거론하고 자기의 얼굴을 내놓을 수 있도록끔 그런 사회가 저 북한에도 이루어지는 그날을 앞당기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한국에도 바른 어떤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의 상황도 이야기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탈북자들의 권익과 북한 인권 활동 재외 탈북자 보호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탈북인 단체 총연합 한창근 회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사실 그만 소개받은 한창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이제 발언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 평상시에 제가 이 목숨이 높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흔히 이제 방해를 준다고 그런 이야기 많았는데 오늘 좀 한 달 동안 앓고나다 보니까 강력하게 이제 그 호소를 해야 되는 이런 마당에 힘이 빠져가지고 좀 그 손을 높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서 제 마음속에 뭐 천안함 사건을 보고 또 북한 인권 문제가 인권법이 제정되지 않는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에서 편치 편하게 있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양해 말씀드리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천안함 사건은 항상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북한 김정일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제 북한의 진보세력이거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북한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지금 2만 명 가까이 지금 대한민국에 입국해 왔는데 북한이 살기 좋으면 목숨을 걸고 여기로 왔겠습니까? 북한을 떠나는 순간부터 탈북자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한결같이 배고파 왔든 뭐 정치적 박해를 받아서 떠나왔든 뭐 죄를 지고 왔든 북한에서 죄는 여기서 보면 다른 잣대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북한을 떠날 당시 탈출하겠다고 할 당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 사선을 지고 넘어온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목이 빠지고 목이 터지라 아무리 북한 김정일이 나쁘고 대한민국이 좋고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왔다 해도 여기서 거듭도 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온 지 이제 16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학교에 가면 강연을 안보 강연을 다녔는데 이 강연을 하기 좀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예, 요즘에 그게 뭐 전교조 역할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미국, 일본 이런 어떤 강대국들과 각각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우존심이 생겨가지고 북한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북한 김정일이 살아있고 김일성은 죽었지만 대를 물려가면서 어떤 그 족속들이 살아있는 북한은 절대로 스스로 붕괴되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네 어떤 그 구상대로 남한을 적가통일시켜가지고 다 모순으로 만들 그런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년도 신년이 강산이 변하면 신년이 강산이 변한데 60년 동안 대대손손 해먹다 보니까 북한 김정일은 전국 도시에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는 어떤 자체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이 바보다. 왜 자체를 들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스스로 4.19라든가 5.16 이런 걸 걸치면서 또 그 군사정권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도 뽑고 이런 시대를 만들 때 북한 사람들은 바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는 미국이 항상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여야 이런 야당들이 이렇게 같이 선거를 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오직 김일성, 김정일만 해먹었습니다. 선거판에 들어가면 반대 투표하면 눈길만 가도 그 사람 정치범인을 잡아가는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북한은 김정일이가 세상을 잘 모릅니다. 오직 이 남한에서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돼도 바보를 압니다. 바보로. 예. 네. 저건 바보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물러주고 계속 민주주의라는 이런 절차와 방법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오직 자기 세상에는 자기만 제일 잘난 걸로 본인이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천안함 사건에서 지금도 보면 국민들이 그냥 그저 그 북한의 비유만 맞추면서 전쟁을 하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변화돼서 이런 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부에서 어떤 수혜를 해주지 않고는 북한 국민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김정일이나 그 추종자들은 북한 주민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로 보고 있어요. 짐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때려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 자들 자체가 무슨 괴로워한다든가 무슨 자기네 자들 비판을 이런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각에 아마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또 엉뚱한 소리를 할 겁니다. 유엔 제재요 뭐요. 유엔 제재를 해가지고 북한 백성만 또 괴롭히고 김정일은 아무리 죽어도 뭐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을 때려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김정일이 실명을 뭐 거론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뉴스인 것처럼 언론들이 이렇게 아주 그 뭐 호기심을 가지고 보도하는 게 참 우습습니다. 그렇다고 저 개성공단도 폐쇄하지 않고 저런 상태에서 앞으로 실제로 남북 대결이 일어났을 때 인질로 따잡히면 그때 가서 뭐를 하겠습니까? 뻔히 보이는 그런 말장난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정부가 나서 그 개성공단 입주자들이 피해 보상금을 내주고 전부 철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붙어야 합니다. 나오면서 북한이 나오는 걸 보면서 때려야지 지금은 뻔히 인질로 잡히고 이런 걸 알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전쟁각과 놓여달라고 무슨 단호한 결심을 하고 유엔제재 당은 개소리입니다. 유엔제재를 해봐야 북한 백성만 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백성을 불구일어나게 하자면 여기서 탈북자들을 내세워가지고 북한을 자국을 주고 김정일 스트레스받게 리졸중 걸려 빨리 죽게 만들어야 돼.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유엔제재니 북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저희가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왔지만 정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우리가 북한이 아주 세계적으로 저 뭡니까 궁핍하고 독재국가를 해도 이번에 아시아에서 북한이 그 올림픽 월드컵에 나가지 않습니까? 절대로 못 먹고 못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싸말 정신까지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을 모르는 바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단 북한 사람들은 이 방사판이가 말 전쟁이 돼 해서 누가 이기는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나 국민들 자체가 그런 실태를 잘 모르고 특히 우리 탈북자들을 여기서 가장 그 뭡니까 질서 생활 수준을 받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체가 잘못입니다. 물론 우리 탈북자들 스스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계기를 삼아가지고 똘똘 뭉쳐서 진짜 북한 김정일을 멸망시키고 북한을 민주화하는 데는 우리 적은 힘이라도 정말 앞장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자리로 오늘 첫 시작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 탈북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비록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런 일에 적극적인 좀 성원과 지지를 보내줘야 되겠고 우리 여기 모인 탈북자 자체들도 이런 기회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진짜 우리가 그저 먹고 살려고 여기 온 사람들이 아니다. 얼마나 김정일이 대해서 원한 갖고 일을 갈고 있는가를 이런 계기점을 통해서 잘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제가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라디오 방송을 보내면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신 북한 개혁방송 김승철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어제 정말 그 신문을 보다가 그 돌이라는 사람이 그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0.0001%도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화내는 분들이 많은데 김정일 그 사람이 이제 김정일이가 99년도, 96년도 이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변화의 요구들이 많으니까 나에게서 이제 0.001%도 이제 변화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말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도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자기를 불러주는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그 대한민국이 참 뭐 잘 살고 경제 문화 이런 수준도 높고 하지만 안보의식이나 자기들의 어떤 그 삶의 근본이나 자세나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는 참 무기력하고 이성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지금 남조선에 그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유시민이나 정동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자기들이 그 성과를 내세우는 게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민주화운동 했다고 그리고 이제 반미 이런 걸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 제정신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저 민주당이라는 건 하나의 한가 패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제 그 2002년도 촛불시 그 미선이 회순이 할 때도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많이 했습니다만은 때가 있을 때마다 국익과 민주주의와 이런 걸 떠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익에 맞지 않으면 아예 모른 척하고 발뺌하고 유시민 의원도 처음에는 소설이라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런 줄 몰랐다 어떻게 북한이 그럴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도 자기들이 민주화운동 한 거는 누가 이제 한마디만 하면 이번에 뭐 5.18에서 이제 저 님을 위한 행진곡을 안 불렀다고 뭐 정세균 대표까지 나서서 이제 큰 야단을 치는데 자기들의 가치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이익하고 안 맞는 가치, 자기들의 가치와 같은 것이지만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혀 모를 채를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정말 과거에 이제 뭐 미군이 뭐 미국이 어떻게 갖고 이제 반미를 엄청나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최근 중국이 김정일을 감싸고 도는 데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김정일하고 패를 칠 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때는 뭐 평양에 가서 국가의 정보원장이라는 사람이 김정일 귀에다 대고 속삭이지 않나 하면 뭐 고은이라는 시인이 남한에서는 그토록 뭐 노벨문학상 받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김정일 앞에서 시를 감격의 요소 읊을 때 저 사람들이 과연 제정신이냐, 과연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이 맞느냐, 민주주의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 사람, 300만 명을 굶겨 죽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좋아서 희희낙낙거리는 이 나라의 그 민주당이 과연 제정신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북한 민주, 그 뭡니까, 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상정도 안 시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자기들이 지금 그런다 하지만 과거에 반미를 했던 사람들 다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사람들, 김대중 대통령도 김정일이 식견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뭐, 김정일이가 뭐 무슨 통치력이 좋고, 그 다음 정동영 씨는 뭐 무슨 김정일이가 통이 크다.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데, 자기 이익이라면 아마 옛날 같으면 자기 부모라도 팔라면 팔았을 그런 치사스럽고 비열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야당의 대표를 하고 정치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참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도 한참 정상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북한 인권법을 지금 상정시키지도 않고 통과시키지도 않고 그러지 않느냐. 참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참 저 참 서글픈 일이지만 대한민국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전 대통령 죽었을 때 북한에 이제 뭐 조문단이 왔고 그 사람들 이명박 대통령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정상회담 설이 나왔을 때부터 저는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부가 좀 북한 쪽으로 좀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고 올해 1월 29일 날 북한이 서해안에서 포격을 할 때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올해 안에 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남부 국가의 어떤 남부 기강이 해야 된 전형적인 그 표현이라고 봅니다. 한쪽에 그리고 그 딱 두 달 만에 천안함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정상회담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게 빠졌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고 그러자면 북한의 김정일을 빨리 저 북한에서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민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여기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업적도 빛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대한민국은 아직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빨리 찾자면 사실 그 북한인권법이 빨리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뭐 친북 좌파 그 다음에 민주당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뭐 성경처럼 강조하는 6.15 공동선언에 제1항의 그 서문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게 있습니다. 김정일이 과연 우리 민족끼리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지금 바빠나니까 가장 먼저 뭐 중국하고 지금 빌붙어서 4대 내국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끼리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그 누구도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도 거기에 편을 들고 감싸주려고 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주장들이 용납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상 상태가 빨리 되려면 북한인권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분입니다. 대북 전단지 살포 사업을 가장 열심히 하시면서 북한 민주화 활동을 전개하시고 계시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상원 하원 의원님들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의했고 또 일본에서도 정부라든가 국회에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정식 우리 차원에서 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참 부끄럽습니다. 국민이 대변인이 대표인 300명이 가까운 국회의원 중에서 단 한 분도 김정일이 잔인한 망행에 대해서 규탄하거나 또는 우리 국회에서 그런 북한 천안함 폭침에 대한 그런 책임을 김정일에게 묻는 국회 차원의 서명서 하나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뭐라 하는 사람들인지 뭐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 탈북자들이 진짜 대한민국에 2만 명 가까이 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참가하신 분들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하시는 이 탈북자단 지장님들 이런 분들의 진실되고 사실된 목소리라든가 활동에 대해서는 비하하고 침묵하고 그 증거가 북한 인권 중지법안 미국에서 2004년도에 통과됐습니다. 일본에서도 당연히 대장이 통과됐고요. 아직까지 국회에 기울 중입니다. 그 천안함 사건은 분명히 전체 이제 국민이 분노해야 될 일이겠죠.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탈북자들에겐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 우리 국회에 통과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법에 기준해서 그 이제 정책이라든가 활동 방향이 뭐 명시되는데 우리 북한 인권법 작년 재작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그랬죠. 그 무슨 뭐 악법이라느니 뭐 전쟁을 하자는 법이라느니 심지어 뭐 삐라 보내기 위한 법이라느니 어떻게 북한 인권중지법이 전쟁하자는 그런 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그런 주장을 한다 해서 야당의 눈치를 보는 3분의 1의 의석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더 한심합니다. 이 한나라당에서만 잘해도요,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거든요. 그때 북한인권법을 이제 통일에서 상정할 때 이제 가봤는데, 사실은 민주당도 지금 모든 우리 탈북자들이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정적으로 막아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 못 시키느냐? 아닙니다. 한나라당원들이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했다면은 북한 인권법은 통과됐을 겁니다. 그 북한 인권법에 기초해서 우리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반 김정일 투쟁을 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들의 엄청난 힘을 받아서 더 좋은 그런 이제 활동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길 기대합니다. 다른 분들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북한 인권 활동 굉장히 어떤 아주 수첩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그 자유북한 방송 대북 라디오 방송을 가장 먼저 시작한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님의 발언 읽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로 접을 수도 있는데 탈북자들이 단체 행동이 시작됐다. 과거에 시작 안 된 것도 아니지만 정말 시작됐다. 이런 전치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북한 국방위에서 김정일 절개들이 온다면 아마 단체장님들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나가셔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인권법 통과될 때까지 옥격이 없고 탈북자 단체가 힘을 합쳐 나가야 될 겁니다. 이번에 저희 탈북자들이 사실 제대로 된 연합체가 없다는 건 아시죠? 과거의 부호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정말 김정일이가 고맙고 민주당 그 의원들이 고마운 게 제대로 된 이슈를 주는 바람에 탈북자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민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그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탈북민 자립지원센터 강철호 소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탈북자 권익과 북한 인권 활동에 참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20여 개 단체들과 2만 명의 탈북자들의 뜻을 모아서 예,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천안함 복수개결 및 북한인권 인권법연대의 연대 내재정 촉구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해군 1000 이통급의 초기함 천안함이 백령도 서방 2.5km 해상에서 침몰되었고 46명의 장병들이 희생되었다. 이는 추후 도심할 바 없는 북한 당국의 군사적 도발로 빚어진 참상이다. 북한군 의뢰에 의해 피격된 이번 천안함 사건은 호종강 김정일의 최종적인 결제와 지령하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 탈북자들은 너무도 잘 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김일성 독재자에서 김정일 독재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대한민국 영토를 무력 통일로서 김부자의 세수왕국을 완성하려고 했다. 그 예로 68년 1월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의 상끝, 1983년 10월 앙상 테러, 1987년 11월 김현희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 1999년과 2002년 1, 2차 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공격 등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지난 대북 보영정책 기간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더더욱 굶주리게 하고 탄압한 대가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천안함을 기습 공격하고 긴장 고조를 아랑곳하지 않고 조정하는 것도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을 믿고 날 때는 망동임으로 짐작된다. 여기서 우리는 김정일 당국자에게 무분별하게 퍼주게 되면 그것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단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되돌릴 수 없는 상습 궁합범역에는 철저한 경계가 필요한 것이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5월 20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모든 의혹이 해역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측적 유언비어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1200톤급이나 되는 해군 함정이 어뢰가 아닌 암초에 의해 너덜너덜하게 두동강 났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이 대한민국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김정일 독재자를 추종하는 종북 추종자들이 얼마나 교활하게 대한민국을 분열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김정일 독재자를 필두로 한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 인권 탄압, 테러, 납치, 군사 도발, 그리고 대량살상 무기 개발 등 온갖 폭력 수단을 마구차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북한 지역의 김부자 세습 독재의 식민지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 독재자의 60여 년 철권 통치자의 주권을 깡그리 갈취당하고 노예로 전락하였다. 보고 듣고 말하고 이동하는 자유를 통제하고 김부자 세습 독재에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무자비한 처형으로 보복하며 가장 잔인한 연좌제를 적용하여 모든 혈적을 멸살하는 곳이 저 북한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에 어떻게 건강한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하는가에부터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지난 2월 11일 북한인권법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통과되었다. 3월과 4월 중에 벌써 통과되어야 할 법안은 김정일 독재자와 관계를 적정하는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 법제사적위원회에 임명받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인류애와 양식이 있는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들과 정치인들에 의해 발의되었지만 처음부터 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인 해외탈북자 보호 같은 실질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도움이 될 조항들을 모두 삭제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반대의 위를 당면에 의해서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라며 변명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김정일 독재를 지원하는 민주당 당론의 정의는 무엇인지 천안함을 공격하여 46명의 아버지와 아들, 남편의 목숨을 빼앗아간 북한 당국과의 관계가 그렇게도 중요한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탈북자 단체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2만 명의 탈북자들의 뜻을 받들어 김정일 독재자와 군을 초종하는 당국자들의 허전적인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인권 관련 탈북자 단체 일동은 천안함과 46명의 복수를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북한인권 개선과 민주화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정부와 대한민국의 사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호소하는 바이다. 하나, 천안함 복수를 위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을 6월 국회에 반드시 상정하고 그를 통과하여 협조하라. 둘, 북한의 인도주의적 명분으로 지원된 부분이 거의 모두 김정일 독재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었음을 인식하고 향후 이 부분은 북한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전환하라. 셋, 국내 탈북자 단체들의 활동, 대북전단지 살포, 해탈북자 보호 등 북한인권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을 탈북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라. 넷, 김정일 위원장이라는 경호를 김정일 독재자로 받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당국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라. 이상 2010년 5월 24일 북한 관련 단체 일동 감사합니다. 네, 강철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개 소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소환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각각 그 소환을 보내는데요. 먼저 한나라당에 보낼 소환은 탈북 예술인 총연합 한정국 사무국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몽준 대표님이야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드리는 공개 소환 전에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우리 탈북자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의 공개 소환을 촉구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참 좋지만은 우리도 자체로 각성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북한 민주화에 대해서는 내 개인의 사정이 어떻든 단체의 사정이 어떻든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단체들 성격에도 그렇고 모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눈치를 본 편향들이 저로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에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내부 결속을 위해서 우리 내부에도 김정일을 동경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나 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어찌 보면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이런 그 비판적인 자기 비판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정몽준 대표님 이하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드리는 공개 서한 오늘도 북한 인권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몽준 대표님 이하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국내 2만 탈북자들을 대표해 심심한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북한인권법은 국내 최초로 귀당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민주당 의원 전원회장이라는 난항 속에서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위통위 통과를 위해 북한 체제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2만 탈북자들은 가슴에 웅얼이진 한으로 남았던 잃어버린 지난 10년간의 기억을 떨쳐내고 비로소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조국임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임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 만에 국회의 동의를 통과한 북한 인권법이 아직 많은 난관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탈북자들은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의 반대에 의해 세 달째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현실을 바라보며 만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10년의 악몽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절망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북한 인권은 과거는 물론 지금 현재에 더 이상 미루어둘 수 없는 절박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 화폐개혁 이후 북한에서는 또다시 고난의 행군의 시기에 준하는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3대 혈통 세습을 앞둔 지금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중국에서 여전히 많은 탈북자들이 인간 이하의 천대를 받으며 강제 북송과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구 부속 도서로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국민이 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은 6.25 전쟁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과 동북아의 긴장된 정세 그리고 반세기 넘게 통일되지 않고 있는 한반도를 상징하는 참담한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북녘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안보 불안 등 평화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인권이 개선되어야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김정일 독재 정권을 해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국인 대한민국에선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명박 대통령 시대를 맞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비약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눈부신 발전 속에서도 북한 인권법의 국회 계류가 혹 국제적인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만 탈북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인권조차 챙기지 않는 국가는 경쟁력에 앞서서 경제력에 앞서서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국격에 걸맞게 북한 인권법 또한 조속히 통과되어야 비로소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선진국, 세계를 이끄는 인류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류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여당인 동시에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서고 계시는 정의로운 정당인 한나라당의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2010년 5월 24일 북한 인권법 통과 연내 통과를 바라는 탈북자 단체장 일동 이상입니다. 예, 한정국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에 보내는 공개 서한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 보내는 공개 서한은 북한 민주화위원회 여성부장이신 김영순 부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정세균 대표님 이하 민주당 의원님들께 드리는 서한. 약 5천만 명의 독재자의 탐욕에 의해 목숨을 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 12월 인류는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없고자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제3조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제5조에서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의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한 이유는 독재자 한 사람의 탐욕과 강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을 주는지 뼈를 깎는 체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종세균 대표님 이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모르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상실되는 경악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귀당의 반대에 의한 북한인권법의 국회 재계류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2010년 오늘날 북한 땅에 히틀러보다 더 악랄한 독재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시로 간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들도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북녘의 독재 체제가 수립된 이후로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 망할 말한 이 밥의 고기국은커녕 수령의 신적 권력 아래 무참한 인권유린을 당했습니다. 특히 90년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혀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피해 중국으로 달아나 인간 이하의 천대를 받으며 공안 당국의 감시를 피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증언에 의하면 90년대 당시 약 300만 명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국내 2만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은 돼지보다 못한 값에 이리저리 팔려다니며 여성으로서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개혁의 후폭풍이 북한을 뒤덮고 있는 지금 이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점은 민주당 의원들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는 줄곧 인도적 대북 지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정상적인 사회, 행복한 사회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않으셨으니 말입니다. 우리 2만 탈북자들은 여기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대로 인도적 대북 지원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법은 필수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세계 인권 선언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또는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가진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북한 인권법 반대 이유로 남북관계 훼손 등을 내세우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그 모든 것에 앞서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김정일이며 주민들은 아무런 의사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김정일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불가침의 영역인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녘의 우리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따라서 의원들께서는 마땅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북녘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정당이 있다면 이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조선노동당의 이중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야당이라면 더 이상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당인 민주당이 있어서 북한 인권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법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추구합니다. 2010년 5월 24일 북한 인권연합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탈북자 단체 일동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김용순 부장님께서 너무 떠벅떠벅, 예, 그, 우리 탈북자들의 어떤 바램을, 예,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 끝으로, 그, 기자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은, 예,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분한테 질문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구호는 제가 앞부분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뒤에 통과시켜라 라는 구호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통과시켜라를 큰 소리로 세 번 반복해서 외치면 되겠습니다. 예, 좀 기자회견장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전함과 46명 장병들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김정일 독재자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6월 정기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통과시켜라! 통과시켜라! 통과시켜라!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환 복수 및 북한 인권 연내 재정 촉구를 위한 탈북인 단체들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그 대국민 담화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고 기자분들도 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문지영 씨, 이경희 씨, 정가림 씨, 그리고 남한 청년 오전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B라 뭐 개성공단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시끄럽게 떠들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개성공단 또 이제 대북비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고 합니다. 오주환 씨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탈북자분들은 다 대체로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오셨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대북전단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비라 그전에는 이제 그 지금의 민간단체가 보내는 비라가 아니라 정부가 보내는 삐라가 있었는데요. 예, 삐라들을 뭐 한두 번씩 다 보셨죠? 네. 예, 그래. 이 삐라가 저도 평양에서 이제 태어나서 평양에서 살면서 이제 군사복무도 하고 또 이제 뭐 대학 때 농촌지원도 가고 뭐 이러면서 삐라도 많이 봤는데요. 아, 그때와 지금의 삐라, 성격이 엄연히 차이 나죠? 그렇죠. 예. 네. 그때는 이제 정부 대 정부 간의 이제 삐라였다면은 지금에 와서는 민간단체들, 북한 체제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북한 체제에서 너무나 몰랐던 이야기를 담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네. 요즘 뉴스에 그 나오고도 있지만은 그 박상학 씨가 보내고 있는 그 이제 전단지. 지금 여기에 그 전단지를 보내고 있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닐 종이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김정일의 가게도 김정일의 부인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이잖아요. 어머. 이렇게 돼 있고 자식들은 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명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그 이렇게 삐라로 보내니까 북한에서 이거 반발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들도 몰랐는데요. 만약에 문지영 씨나 종가림 씨가 북한에서 이 삐라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나요?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사실일지 그래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망설여지거든요. 그렇죠. 네. 네. 문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된다면? 사실이라고 인정된다면 지금까지 예, 김정일에 대해서 숭배했던 사람들도 아마 머리를 돌리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바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다른 것도 아닌 남북 군사 장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이제 취급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삐라를 가지고 와서 뭐 이제 강경하게 뭐 요구한다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지금 이 삐라와 민감하게 지금 개성공단이 얽히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오주환 씨는 이게 남한 출신이니까 개성공단이 어떻게 설립됐으며 또 개성공단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제가 아는 바로는 2004년 2월에 그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15개 기업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그 72개 기업으로 지금은 한 북한 노동자 3만 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아, 네. 참 이게 이제 우리가 개성공단이 설립될 쯤에 제가 북한에 있었거든요. 개성공단이 세워진다니까 북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거는 남조선에서 헛돈질한다. 예, 네, 그렇죠. 네. 개성공단 하면 어쨌든 남측의 기술과 자본, 네. 북측에서는 인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뭐 알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조합에 들었다 섣대운다는 말이 있어요. 북한에. 그 속기를 세우면서 나오죠. 네. 그것처럼 결국은 이제 개성공단에다 투자를 해놓고 북한이 이제 만약에 긴장이 악화되면은 개성공단 바로 잘라버리거든요. 언제든지. 그렇죠. 그건 조금 그냥 정치적 연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돌미를 잡힌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봉꼬리 잡고 넣지도 못하고 이런 지금 개성공단을 지을 때 이제 그 전문가들 북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우려를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자와 같은 상황이 올까봐 만약에 남북 관계가 다시 냉전의 길로 갈 때에는 저 개성공단은 반드시 무리되고 말 것이다. 이것을 예견했으며 이제 북한의 이제 체코에 그 나가 계시던 탈북자 김태산 씨, 아, 네. 예, 그분이 이제 개성공단을 설립할 때 이런 글을 쓴 것인데 개성공단 이제 두고 봐도 뻔한 일이다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보면요, 여기 이제 김태산 씨가 쓴 글이 이렇게 있는데요, 개성공단도 꼭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허리를 굽힐수록 더욱 횡포해지는 공산주의자들의 본성. 이렇게 이제 글을 써놓고, 이제 그, 개성공단이 이제 그, 물론, 남북 경제를 돕는다는 데는 좋은 일이에요. 남한의 이제 팽창된 경제가 이제 북한으로 가가지고, 이제 북한의 이제 열악한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를 한다는 데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네, 정말 우리가, 그렇죠. 예, 개성공단을 찬성해야지만, 이것이 만약 이자처럼 정치적이나 군사적 목적에 이용된다면 얼마나 그 엄중한 후과를 가져옵니까? 그 혹시 이제 그 중가림 씨는 그 개성공단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나요? 제가 그 북한에서 살 때 그냥 들은 바로는 한 달러로 계산하면요, 그 개성공단 근로자 한 명이 그 월급, 여기서 말하면 월급이라고 하죠. 50달러. 한 50달러 좌우로 되는 걸로 들었었거든요. 예, 그, 이게 이제 남한 기업에서 북한 노동자한테 지급하는 월급이 57불 정도 됩니다. 아, 예, 57달러 정도 되는데, 아, 개성공단에 입주한 그 이제 기업가들이 북한 노동자들한테 37달러가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가량이 너무나 멀어는 현실이죠. 실제로 북한 노동자들한테 차려지는 돈은 10불도 안 됩니다. 아, 예,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요. 예, 그,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이 돈을 개인한테 직접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공단에, 예, 공단 그 북측에다 돈을 주거든요. 얘네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몽땅 김정일한테 그대로 현찰로 갖다 바쳐요. 바치고 그 노동자들한테는 쌀이나 뭐 식용유, 뭐 콩기름이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옷까지 들고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물품으로 대체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루어지다 보니까 쌀 뭐 북한 돈으로 환산해봤자 뭐 얼마예요. 쌀 한 20kg 준다고 보고 20kg면은 뭐 국정 가격으로 46원이거든요 1kg에. 예. 46원이면 10kg면 460원. 그 다음에 그렇죠. 20kg를 해봤자 한 뭐 900원 돈인데, 네. 900원 돈이면 북한에서 1달러, 1달러도 안 되잖아요. 1달러가 이제 3,000원이 넘어가는 경우를 놓고 보면은 결국 뭐 10달러도 안 간다는 셈이잖아요. 쌀, 뭐, 쌀 조금하고 뭐 식용유 다 합쳐서 뭐 5달러도 가나 마나 한 건데, 이렇게 이제 그 개성공단이 결국은 북한의 경제를 돕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보면은 당중앙위원회를 돕고 있는 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김정일이 배를 뭐 불려줘 네, 그렇죠. 네, 그런 네, 식으로밖에 네. 안 되는데 군사들이 그 노력이 대가가 결국은 그 김정일이 한 데는 노동력 착취죠, 그죠? 노동력 쉽게 말하면 노동력 착취인데 요즘 개성공단을 중단하라고 저희는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 측이. 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볼 때 그 지난달 2일 그 군사 실무회담을 했잖아요. 바로 그때 북측에서 뜬금없이 대북전단지 삐라 살포 문제를 네. 가지고 되게 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북측에서도 안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이금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정부 대 정부 대결을 했지만은 이 최근에는 네. 이 탈북자들이 너무 많이 오지 않았어요. 1만 한 5천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렇죠. 2만 명이 가까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실제 자기들이 그 우리가 그 땅에서 겪은 그 김정일이 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 이 남한에 와서 더 자세히 알게 되는 반면에 아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차이점에 더 깊이 실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대북 전단지 살포를 우리 민간단체가 우리 탈북자들이 주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특히 우리 지금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할 대표가 주체가 돼가지고 예, 삐라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최근 김정일이가 그 뇌절증으로 쓰러져가지고 세계적인 무리를 그것도 다 감추어야 돼요. 지금 북한에서. 아 그래요? 지금 부어가지고 예,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가족이 온가족이 오게 됐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삼국에서 만났어요. 그 온가족이 오면서 만났는데 그 김정일이가 지금 이렇게 그 지금이 지금 남한과 세계적인 그 김정일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래요. 요즘 이 대북 전단지를 이 사람들의 삐라를 뿌리는 그 내용인 중 이제처럼 김정일이가 뇌절증으로 쓰러졌다. 또 뭐 김정일은 그 북한 주민들이 300만이 굶어 죽을 때도 뭐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진수 성찬을 차려서 먹고 다녔다. 예, 이런 전단지를 막 부려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바로 북한에서는 바빠난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제처럼 네. 네, 정가림 씨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이 쓰러졌는지 뇌절증을 뭐 어떻게 앓고 있는지 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희 때도 예. 그냥 뭐 제기밥에 쪽잠을 뭐 자신다 뭐 이런 그러게요. 노래를 네. 항상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대북 전단지 살포 이걸 삐라 사건을 딱 목적으로 한 거예요. 네, 예, 남한 정부에다가 예, 그래가지고 이걸 너네가 중단을 안 하면 우리 개성공단을 중단시키겠다. 네. 예, 지금 이래가지고 협상에 들어가 바로 남한 정부를 협박하는 거예요. 예. 협상 협박 수단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빌미를 준 거예요. 아주 좋은 조건이 그렇죠. 조건이 거죠. 조건이 지어진 거죠. 김태산 씨가 지금 글을 올리신 것처럼 뭐 앞으로 개성공단도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그 햇볕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남한에서 그 햇볕 정책을 실시하는 하나의 딱 유형물이 된 것 같아요. 개성공단. 예. 자 시간도 뭐 너무 갔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정말 북조선에서도 이제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사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김민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남과 북 이심전심을 들으시겠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르게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아휴, 어렸을 때는 동네에 서커스단도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나 봐. 서커스? 그 서커스가 뭐니? 먹는 거니? 네. 남조선에서 쓰는 서커스란 말은 외래어로 마술이나 여러 가지 고개, 동물의 묘기 따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북조선에서 쓰는 교예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최근에는 전통 서커스 종목인 고개와 함께 드라마, 무용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서커스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휴, 어렸을 때는 동네에 서커스단도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나 봐. 아, 괴단 하면 우리 북조선이었는데 말이야.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지.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탈북 지식인이 바라본 남가북이라는 제목으로 NK 지식인연대 김은강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북조선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수가 이제는 2만 명을 헤아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지식인들이 바라보는 남가북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탈북한 지식인이 보는 남가북 사회진흥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김흥강입니다. 남한의 수도 이 서울에서는 환연한 여름 날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뭐 기온이 이제 참 너무 높아져가지고 반팔, 짧은 팔을 입은 사람들 여기저기 볼 수 있고요. 뭐 사람들이 옷차림은 상당히 이제 경쾌해졌고 색깔도 상당히 울긋불긋 사이가 이제 전체 거리가 아주 조화롭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만 우리 그 한국의 KBS에서 조선중앙방송하고 이제 거의 맞먹는 그런 중앙방송이죠. 중앙방송에서는 화폐개혁 이후에 이 평양의 거리라고 하면서 실제 평양에 가서 또 우리 그 이북의 방방곡곡을 찍은 그런 영화들 이제 사진 동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살았던 바로 그 고향을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또 그것이 사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 스크린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감회스러웠습니다. 어떤지 제가 볼 때는 남이나 북이나 모두가 다 사람이 사는 그런 세상이고요. 그런 세상 내에서 사실 숨쉬고 또 일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면서 끊임없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회의 가장 그 밑바닥에서 또 달려보면 사회의 가장 강력한 추동력으로서 바로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저는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기술 이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의 원리들을 이제 제창하고 그것들을 아주 정말 고단한 실험과 아주 피타는 노력을 통해서 결실을 맺어서 인류의 그런 그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명실공히 그런 이기를 만드는 그런 중요한 어떤 사회적 활동도 역시 그것을 담당하는 바로 사람들이 맡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이나 북이나 과학기술의 직접적인 그런 담당자들은 바로 아마 과학자, 기술자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북에 있을 때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과학연구사업에 임했겠습니까? 아마 그게 제2차 전국 지식인대회에서 채택되었던 그 하나의 결정문이든가요? 그게 이제 밝혀졌던 구절이 생각납니다. 나라에는 국경이 있지만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막 그런 이야기죠. 국경이 없이 과학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진행되지만은 바로 그 과학의 도입하고 또 그것을 부강 발전시키는 데서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더 발전시키는 데 뭐를 둬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 사회는 뭐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과 또 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뭐 당과 수령의 어떤 그 위대성을 강화하고 그들이 어떤 지배체제를 더 강하게 한 그런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나 하나를 초계와 같이 바친다라는 그런 일념에서 뭐 사회 모든 것들이 이제 굴러가지 않습니까?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그런 어떤 그 공익적인 전체를 위한다는 목적에서 진행되는 과학연구사업도 있고 또 반면에 이 남쪽에서는요 그런 것보다는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거는 이제 기초에 깔리고 보다 각 기술 하굴타고 연구하고 밤새워서 연구하고 또 정말 그 모든 걸 다 잊고 침식을 잊고 연구하고 남보다 더 빨리 이제 발전하려는 이런 그 연구 사업들이 진행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보다 자기의 어떤 자존심과 그리고 새로운 발명에 대한 그런 자긍심과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연구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개인의 영달입니다. 많은 연구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또 아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중요한 발견을 해가지고 자기 명성을 떨치고 또 정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가지고 나는 인류에 공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지는 바로 이런 세 가지 동기가 과학기술자들의 중요한 활동과 연구의 중요한 동력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미 두 가지 차이에서 뭐 복잡한 이야기는 좀 빼더라도 사실 누구든지 과학자이기 전에 그는 인간이며 인간이기 전에 먹고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그런 생명체한테서 중요한 것은 안전성 그리고 자기 독립적 활동에 어느 정도 필요한 여건들을 어떻게 보장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네들이 바라는 중요한 요구사항이겠죠. 이것을 어느 사회가 학자 기술자들한테 정확히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누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느냐 또 그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진귀한 그런 연구 성과가 얻어지는가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그 인간으로서 과학자들이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또 생명체로서의 과학자들이 자기 생활 여건을 어느 정도 보장받는가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과학자들의 활동이 활성도와 그 결과가 많이 좌우될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도 중요하겠지만은 주도계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닐까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좀 신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북에서는 일단 뭐 그 사람이 과학원, 국가과학원에서 연구사업을 하든 아니면 대학의 연구소에서 연구사업을 하든 아니면 공장기업소의 공업시험소에서 연구소를 하든 일단은 정해진 노임에 정해진 어떤 결과를 받으면서 연구사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2차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기획, 제3차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기획부터는 과학기술 연구사업을 통해서 나라의 큰 그런 이익을 준 사람들은 그 전체적인 이익 가운데서 최고 30%까지 본인한테 이렇게 그 수고한 그런 장려금을 주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북에서도 이게 충성심이나 집단주의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어떤 자긍심만 가지고는 과학기술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 즉, 과학자 기술자들을 그렇게 좀, 정말 어렵고 정말 지칠 줄 모르는 그런 활동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돈이라든지 물리적 그런 평가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정된 노임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자기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남쪽의 과학자 기술자도 어느 정도는 방식이 같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직접 그 연구 과제를 제시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국책 연구소가 있고요. 또 그다음 개별적인 기업이나 사업체 이런 데서 그런 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해 가지고 자체의 돈을 가지고 만들어낸 공장, 기업소, 산업체들이 개별적인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는 언젠 시간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립연구소, 지극히 개인의 돈으로 만든 어떤 그 사립연구소가 있고 또 한편 대학에는 또 대학의 어떤 예산으로 운영하는 그런 대학연구소들이 있고 부설연구소라고 하죠. 이런 연구소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어떤 경우도 보면요. 이게 고정한 그런 급여를 받습니다. 그 급여의 차이는 정말 뭐라고 이름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북에서 노임을 받고 살 때 저는 4,4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죠. 여기서는 대체로 그 수준에서 뭐 대학 교수인가 뭐 공장기업소 설계자인가 또 국가과학원 연구사인가 따라서 4,000원에서 뭐 큰 여러 가지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냥 5,000원을 넘을 수 없고 또 4,000보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이죠. 이제 뭐 국책연구소 그리고 이제 공장기업소 기업체 기업연구소 또 그리고 대학연구소 그 사설연구소 이게 다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몇 퍼센트 에서부터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라고 하는 건 일획적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 돈으로 말하면 보통 다 연구사 그리고 그 연구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수준과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제일 초보의 연구자 뭐 보통 수준의 연구자라고 하면 월 보통 7천 내지 8천 달러를 받습니다. 7천 내지 8천 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사들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한 달에 7천 내지 8천만 원이 아니라 1만 불 받는 연구사도 있고 또 지원은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뭐 300, 400, 40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어떤 연구사가 각자 기술자가 있다. 이거는 상대 초보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4천 불 이상이라는 걸로 거의 나 개념화되어 있죠. 그럼 우리 북에 봤던 우리 각자 기술자들이 받는 그 이제 4천 원이라고 하는 그런 돈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죠. 저도 뭐 한 그 19년간의 교수 경험을 가진 교수였으니까요. 또 이쪽에서는 이제 금방 들어온 뭐 4,000불, 4,000달러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급여를 받는 사람하고 이게 비교를 해본다면 참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여기 돈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는 있습니다만 쉽게 생각하면요. 국제시장에 나가서 이제 물건을 산다고 할 때 북의 지표하고 또 남쪽의 지표하고 동시에 낸다면 이걸 3대 1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 1에 북한 돈 3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돈 셋을 줘야 한국 돈 하나를 살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북의 돈 4,000원이니까 4,000원이 한국 돈으로 생각한다면 얼마 될까요? 한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되고요. 1,000원이나 2,000원 정도를 달러로 환산한다면 10불 정도가 됩니다. 10불 정도. 10불 정도 돼 남쪽의 기술자들이 받는 이제 4,000불이라고 하는 거. 이거 상대도 안 되죠. 참 이게 어찌 보면요. 저희가 그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 평가하기도 막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또 과학자 기술자들이 개별적인 자기 연구소나 소속 기관에서 받는 급여를 제치고 급여도 제외하고 또 국가에서 제시한 또 어느 기업이 제시한 또 어느 단체가 학회가 제시한 이런 연구 제목들의 계획서를 내가지고 그 계획서가 채택되면 그 채택된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걸 연구 용역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채택된 연구 계획서가 해당 그걸 연구 계획을 주문한 그걸 공모한 기관들에서 돈을 주죠. 그 돈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의 교수나 어느 공장기업소의 연구소의 연구사는 급여만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국가의 연구 용역, 어느 기업의 연구 용역, 어느 학회의 연구 용역을 누구든지 받아가지고 자신이 있으면 그런 특별한 경쟁력이 있으면 계획서를 내가지고 거기서부터 승인을 받아서 연구 사업을 해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자유분방한 어떤 그 시장 경제의 어떤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이건 또 혹여 다른 어떤 부족점을 낼 수도 있죠. 연구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명문의 대학들, 세계 인류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많은 연구 영역을 따고, 지방에 어떤 자그마한 뭐 대학을 나왔다든지, 또 별로 보살 것 없는 이런 대학을 나온 기술자들인 경우에는 자연히 그런 연구 용역에 쉽게 적응할 수 없고 하는 것들은 폐단입니다만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창조적 그리고 발견적 그리고 이제 창의적인 이런 능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머리를 싸매고 무엇인가를 사고하고 만들어내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바로 그러한 노력의 결과를 톡톡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시스템이 바로 여기에 시장 경제 하에서의 과학기술 체계의 특징이라고 또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좀 돈을 가지고 너무 길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그것만이 과학자 기술자들이 어떤 그 연구 사업을 추동하는 그런 추동력인가 그렇진 않죠. 여기서도 언젠가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우리 북한의 이승기 박사라든지 또 김봉한 또 누에로부터 어떤 경락을 연구했던 아직 학증은 안 받았습니다만 그런 또 연구자들하고 또 무수히 많은 그런 연구자들 그런 연구가 세계적인 것일 때에는 당연히 그 연구자가 받게 되는 정말 물질적 보상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대단히 큰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의 과학자 기술자들 또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하고 서로 과학 논문 발표를 통해서 또 실용 신안이라는 특허를 통해서 이게 서로 알려주고 돌려받기 때문에 그걸 이뤄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자부심 또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어떤 뭐 특허라고 하는 우리 매 개인이 만든 또 발견해낸 그리고 제안한 이 영역에서 나의 창조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창조물 때문에 또 난 얼마나 보상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저작권 내지는 특허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의 또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만큼은 우리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할 때 과학기술이 됐든 사회적 현상이 됐든 그것을 바로 실현하고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동기부여는 바로 돈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돈뿐만 아니라 자부심, 자긍심,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의식과 많이 관련된 거죠. 이런 세 개가 결부됐을 때라야만이 정말 진정하게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난 진정한 노력과 또 최고의 그런 어떤 그 만족감을 끌어낼 수 있지, 공적인 영역, 집단을 위해서만 열심히 하라라고 하면 이게 어렵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북한 과학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이런 시간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면서 앞으로 좀 더 최소한 중국 정도의 저처럼이라도 시장이 요구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과학기술들을 각자 기술자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런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과학을 열심히 연구해서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 그런 과학기술이 꼽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준비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7조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 사회는 법이 아닌 무력과 공포로 다스려지고 있는 사회죠. 김정일도 당 간부도 일반 인민들도 법 앞에서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법이 아닌 사람의 자유로 다스려지는 약육강식의 북조선 같은 나라는 현재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북조선 인민 여러분들이 당하는 불평등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조선 인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드리는 인권 캠페인. 이 캠페인은 탈북자들의 권리를 찾고 북조선 민주화를 실현하는 북한 민주화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의 애국적 민주주의사들,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조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이번에는 북조선에서 주민들을 기만하기에 선전하고 있는 내부 교양 자료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당국이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선전하는 내부 강연 자료 분석 시간의 장성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연선 정치 사업 자료인 개풍군 일꾼들처럼 연선 지대의 특성에 맞게 계급 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자의 제목으로 북조선 당국이 간부들을 위한 선전으로 출판한 내부 강연 자료에 대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강연 자료는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고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버리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혁명교양과 계급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김정일의 말을 인용해 소개했습니다. 또 지금 적들은 잊지도 않은 우리의 핵 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침략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연선 지대를 통해 제놈들에 대한 환상을 조장시키고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기 위한 모략 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며 우리 내부에 숨어있던 계급적 원수들도 나라가 일시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별의별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연 자료는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이러한 정세에서 사상의 대결장, 계급투쟁의 전초선에 서 있는 연선 일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은 결사간철의 정신으로 계급교양의 거점들을 연선지대의 특성에 맞게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수있게 벌려나가고 있는 개풍군 일꾼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연 자료는 연선지대는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모략 책동이 제일 우심하게 감행되는 곳이기에 이런 사상의 대결장, 계급투쟁의 전초선에 서 있는 연선인민들은 누구보다 높은 계급 이식을 가져야 한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럼 북조선 당국이 주장하는 강연 자료에 대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북조선은 그동안 외국 방송이 자국의 공산주의 체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하에 시민들로 하여금 모든 외부 라디오 방송의 청취를 금지시켜왔고 북조선 주민이 외국에서 라디오를 구입해 국내로 들어오면 반드시 이를 북조선 당국에 제출해 채널을 고정시키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조선의 개풍군과 같이 남조선과 마주하고 있는 지역은 채널 고정이 없이 쉽게 남조선 방송을 들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남조선의 텔레비도 시청할 수 있어 북조선 당국이 주장하는 거짓 선정에 대해 점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남조선 정부가 천안함 사건이 북조선 군대의 소행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정지되었던 대북 방송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아마도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면 2, 3주 내에 확성기 방송이 설치되고 이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화할 경우 야간에는 약 24km, 주간에는 약 12여 km 거리에서도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은 남조선 군인들의 거짓 없는 실제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어 처음에는 북조선 당국의 세뇌화에 방송의 내용을 쉽게 믿지 않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조선 남성과 여성들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굴려 더 듣고 싶다는 욕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또 북조선 주민들과 간부층들도 경제난이 극심하고 사는 것이 지겨울수록 남조선에 대한 한상, 동족인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조선 군인들과 주민들은 북조선 내부의 사실적인 내용이 담긴 대북 방송을 들으며 점점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반김정일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는 곧 김정일 독재 정권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45%의 탈북자들이 북조선을 탈출하기에 앞서 외국의 라디오 방송을 들었으며 이는 외국 방송을 들으면 들을수록 탈북에 대한 열망도 커졌다는 증거이며 탈출을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김정일과 구 하수인들은 남조선과 인접하고 있는 개풍군을 놓고 이를 따라 배우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풍군 주민들은 이미 남조선 대북 방송을 통해 김정일의 거짓 선전에 눈을 뜬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조선 당국이 개풍군을 모범지역이라 거짓 강연자를 작성하는 것은 남조선과 마주하고 있는 개풍군도 자본주의의 물을 먹지 않았으니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지역은 더더욱 자본주의의 물을 먹지 말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은 계속해서 연선 주민들에게 계급 교양을 강화한다고 하여도 이미 마음이 변한 주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nkradio.com과 단파라디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참여를 원하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분들은 자유북한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0081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2699-09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 여러분, 그럼 내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옛날에 어느 어떤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해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 매고 사람은 산이 되었네.